장윤곤 캄보지아 조제 우리나라 등용전권 대사가 12일 훈센 캄보지아 왕국 정부 수상을 의례 방문했습니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훈센 수상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상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최고 영도자이신 김정은 원수 각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자와 조선 사이의 관계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각하께서와 존경하는 노로돔 시아누쿠 대왕이 마련해주신 역사적인 친선 관계라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조선과의 관계 발전에 응당한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